다시 합시다. 올해는 저기 비도 자주 오고 한다니까 어디 피서 갈 계획 세우지 말고 공부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응? 피서하지만 이거 이번에 처음 들어요? 네. 학생이요? 네. 뭘 공부해요? 공대생이요? 어, 공대생도 열심히 해야 돼. 잘 생각했어. 그 영원한 게 아니야. 잘 생각했어. 자, 지금 책을 펴봅시다. 책을 펴보면, 책이 없는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 책이 지금 방법소설하고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렇게 돼 있어요. 방법소설하고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그런데, 이 방법소설인 게 방법이라는 말, 제목에 유념해야 돼. 방법이라고 하는 말, 제목에.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데카르트 자신은 이제 자기가 철학자다 어쩌다 이런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얘기할 때 선행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재미있는 거는 데카르트의 이 책에 이렇게 읽으면 방법소설을 읽어보면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 인생사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 만약에 오늘날 이 책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날 나왔으면 아무도 이걸 고전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린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섞어가면서 해요. 더군다나 데카르트는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탁 이 수사학적으로 유념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주어가 나로 돼 있어. 나. 나는 독일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본격적으로 나를 주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남이 하든 누가 하든 관계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른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유념해야 돼요. 먼저 이 텍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6페이지를 펴보세요. 앞에. 옴기니의 말. 다른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잠깐 곁다리로 6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쯤에 1637년에 출간된 보여주지 마요 보여주지 마 아 듣기만 했대 1637년에 출간된 방법소설이다 이 책은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레이덴에서 출간한 것으로 레이덴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는 나라예요? 네덜란드. 아, 네, 어디 있는 나라래? 어디 있는 도시? 네덜란드 있죠,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이 당시 유럽의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가장 앞서가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네덜란드 하면 히딩크만 생각하지 말고, 히딩크 좀 잊읍시다, 이제. 허정무 감독도 잘해요. 네? 히딩크만 생각하지 말고, 네덜란드는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가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나 히딩크 말고 하멜이 우리나라에 왜 왔어요? 네? 왜 표류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왜 표류했습니까? 어디 가는 길에? 지금 다들 뭐 일본하고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하멜이 인도? 동인도에 동인도 그 옆에 있는 분 일본? 예 지금 하멜이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 무역하는 회사 직원이었죠? 그러니까 하멜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동아시아죠 동남아시아로 무역하러 가는 길에 배가 표류해서 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하멜이 왔다는 것은 중요한데 하멜이 왜 왔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유럽이 전 세계 식민지 상업 활동을 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멜이 우리나라에 떠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 당시 굉장히 앞서 있던 학문의 나라예요. 학문적으로. 그리고 아직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자유롭게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네덜란드로 일종의 지식인의 망명을 해서 거기서 학문 활동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레이덴에서 출간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일상인들의 독서를 도모하기 위해 당시의 일상 언어인 불어로 쓰여졌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주의해야 되는 점이에요. 당시의 일상 언어로 썼다는 거. 당시의 일상 언어. 왜냐하면 이때는 학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학문적인 내용이다 생각하면 다 라틴어로 썼어요.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먼저 1637년에 일상 언어인 불어로 쓰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직접 감수한 라틴어판이 1644년에 출간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라틴어판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가령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독일의 철학자로 유명한 라이프니츠가 있어요. 라이프니츠가 쓴 책들은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이프니츠 책들은. 가령 칸트나 휘테나 쉘링이나 헤겔 같은 독일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박사 논문을 낼 때 다 라틴어로 써서 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글로 쓰지 않고 한문으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는 학문 언어고 일상 언어인 불어로 썼다. 그러면 데카르트가 불어로 썼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상정한 독자가 일반인들이었다는 것. 학문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 대중철학서예요. 대중철학책. 대중철학책도 시대를 잘 만나면 고전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도 고민해봐. 나도 지금 고민 중이야. 데카르트처럼. 될라나 모르겠네. 그런데 자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 우리가 방법서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제목이 사실은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에 있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서설 그리고 이 방법에 관한 에세이들인 굴절광학, 기상학 및 기하학. 이게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긴데 이때는 제목이 이 정도 긴 거는 뭐 유도 아니었어. 이 정도는 다 길었어요. 뭐 이건 뭐 그리 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라딘에서 이게 책 장사하려면 참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서 읽고 있는 것은 네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방법서설하고 그 다음에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것은 이제 대개 읽는 것은 방법서설에 해당하는 부분만 번역해서 읽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상황에서 굴절광학이나 기상학이나 이런 거 읽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기상청도 오버하는 세상인데 네? 물폭탄을 알아내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방법에 관한 에세이인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에 있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서설 이 부분만 우리가 읽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방법서설을 쓴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 이성을 인도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이전에 다 학문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가 학문의 새로운 방법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 새롭게 자기가 세운 학문의 방법을 가지고 그 당시의 첨단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야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데카르트의 이 책 제목을 보면 데카르트의 학문적인 야심이 탁 드러나요. 뭐라 드러나요? 일단 데카르트가 이성을 인도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서설. 그 다음에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에 관한 에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데카르트가 지금 이렇게 방법서설을 썼는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방법서설을 씀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의 전통적 학문을 완전히 걷어내는 거죠. 전통적인 학문을 걷어내는 거라. 데카르트는. 학문 세계에서 지금 이제 지가 말하자면 원조가 되려고 하는 거야. 원조가.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든지 원조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방법론을 새로 만들어야 돼. 데카르트의 이 시도를 보면 우리가 과연 학문 세계에서 1인자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학문의 방법론을 새롭게 세운다. 학문의 방법론을 새롭게 세우면서 그러면서 아주 자기 이전에 나오던 모든 전통적인 학문의 방법론과 그 학문의 내용을 완전히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데카르트 시도 굉장히 큰 야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10,000원짜리 책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이 사람이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을 다뤘다 이거죠. 요거는 그 당시에 최첨단 학문, 최첨단 자연과학. 즉 철학자들이, 근대의 철학자들은 최첨단 자연과학에 결코 무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연과학들로부터 데카르트는 이런 방법과 이런 첨단 자연과학 이 두 개를 합해서 뭘 만들었냐? Certainty. 즉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칸트도 천체의 성운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자연과학 논문을. 헤겔도 태양계의 움직임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하학 이런 걸 무심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그러면 어떤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데카르트는 굴절광학, 기상학, 그 다음에 기하학을 공부했는데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어떤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데카르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시대에 과연 가령 칸트 같은 경우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시간과 공간은 직관의 형식이고 그런 직관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의 자연과학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앞선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다 심리학적으로 논박이 되어 있어요. 즉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은 직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또는 뇌과학자들이 다 검증을 해놨어요. 이를테면 이 윤리적 뇌라고 하는 책이에요. 에티컬 브레인, 윤리적 뇌 이런 책인데 뇌과학으로 푸는 인간 본성과 생명윤리의 딜레마. 사지마 이거. 출판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알려줘. 그러니까 어느 출판사인지 이렇게 알려줘.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런 책을 읽어요. 왜? 지금 우리 인간 제가 공부하는 이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철학은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다룬단 말이죠. 인간의 정신이 어디서 나와요? 뇌에서 나오잖아요. 뇌에 관한 지식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뇌에 관한 지식만 알면 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데카르트는 이 앞선 학자들은 이런 현실 세계와 그런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갖다가 자기 사색의 재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학자들의 텍스트를 사색의 재료로 삼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자연과학과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자기 눈앞에 벌어지려고 있는 사건들 있잖아. 이것을 학문의 재료로 삼았어요. 요게 바로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학문의 출발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다시 이제 텍스트 읽어나가면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뒤쪽으로 가면은 데카르트 1세 1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339페이지 데카르트의 삶의 길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삶의 길이란 말은 좀 낯간지럽긴 하죠. 봅시다. 데카르트 1세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은 1596년에 태어났다. 1006년에 10살에 라플레슈 학원에 입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플레슈 학원에 입학한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라플레슈 학원에.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다 가 있고 앙리 4세가 암살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사건은 데카르트 일생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 갈릴레이 우리가 데카르트 당시에 유럽 지식인계의 유일한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급 되는 사람 누구냐? 그럼 갈릴레이. 다 갈릴레이의 자식들이야. 쉽게 말해서 갈릴레이 어떤 사람이냐?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주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우주는 하늘에서 별똥물 떨어지면은 뭐라고 생각했어?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별똥물 떨어지면 신이 신이 노했다라든가 재앙이 일어나겠다든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진리값을 줘왔죠. 근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별똥별 아무것도 아니네. 떨어져 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진리값을 가지는 것들이 달라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달라졌어. 갈릴레이가 슈퍼스타죠.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길을 열어낸 사람이야. 갈릴레이가 우주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 길을 열어낸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 이 우주의 작동 원리는 성서에 나온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서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학이야말로 학문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학은 학문의 언어. 이것이 바로 갈릴레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데카르트도 물론 당연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또 받은 사람, 뉴턴.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근대 세계의 학문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근대의 학문 세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 갈릴레이와 뉴턴입니다.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홉스나 로크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과학자들의 똘마니에요. 과학자들의 똘마니. 이게 근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이야.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 가령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불결하게 생겼고, 하지만 TV에 나왔어. TV에 나와서 제가 가령 이제 아나운서가 저 20년 동안 10년 동안 지리산에서 10년, 뭐 계룡산에서 10년, 뭐 이렇게 인왕산에서 5년, 우리 집 뒷산인 안산에서 3년 도를 닦으신 강요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원입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똥을 오른손으로 닦는 분이 계신다면 마음속에 깊이 반성하시고 왼손으로 닦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오래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똥 밟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다고요. 근데 과학자가 딱 나타났어. 응? 하버드 대학 의과 대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신 과학자가 나타났어. 그래 그 과학자가 여러분들 혹시 오른손으로 똥 닦는 분 있으면 반성하세요. 비데를 써서도 안 됩니다. 왼손으로 닦으세요.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두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오씨 뭐 그 날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왼손으로 똥을 닦을 수 있나 이렇게 연구할 거라. 농담 아니야 상임이 그지 너 이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과학자의 말을 더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근대 세계인 거야. 우리가 근대인이라는 것은 그게 각인이 돼 있어, 그렇게. 더 이상 하늘에서 별똥별, 천둥이 뻥 쳤어. 요새 천둥 많이 쳤잖아. 근데, 놀래가지고 이렇게 신이 놓여있는 게 있다. 골반이 들어서 신이,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그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부르지. 사람 취급 안 하죠, 그죠? 천둥 딱 치면은 우리 천둥이 딱 치면 이상한 건 자네 뭐라고 말해? 천둥이 딱 쳤다. 번개가 버적 하더니 천둥이 구공 쳤어. 그럼 어떻게 말해? 응? 소리는 1초에 그치 340m를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번개가 친 뒤에 소리를 들으면 저 번개가 어디서 일어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치? 이게 근대인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근대인인 거예요. 지금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원인이 뭐야? 원인을 눈앞에 밝혀보여. 원인을 밝혀보인 다음에 그 원인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것으로부터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내서 자연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예전에는 자연이 신이 만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런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법칙을 만들고 근데 법칙은 자연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쓰는 거잖아.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내서 자연의 현상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남에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해서 뭔가를 해. 그럼 뭐야? 우리가 신이지. 신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단테는 어떻게 해서 신의 자리에 올라서 가서 막 베르나르두스한테 물어보고 막 말이 아님 말이 아님 저 좀 넣어주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지난번에 단테 신고할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단체가 얼마나 애썼어. 막 처음에 막 지옥도 건너가야 되지. 그죠? 지옥 갔다가 베르길리우스가 뭐 여기 연옥도 갔다가 막 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막 놀래기도 하고 기절도 하고 그랬다가 천국까지 갔어. 천국에 가니까 이제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막 이렇게 단테여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따라오너라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판에 베르나르두스를 만났어. 그래서 베르나르두스한테 단테가 이제 욕을 먹죠. 뭐 기도발이 약하다는지 뭐 이렇게 하고 기도발 팍 세워가지고 드디어 하느님을 만나잖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어떻게 법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법칙을 만들려는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학문들에게 확실하게 제일 원리를 찾아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법칙을 만든다 이거죠. 법칙을 만든다. 즉 인간이 입법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근대 세계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근대인들은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지. 세계는 내 거야. 내가 세계의 주인이야. 내가 세계의 법칙을 만들어. 이런 심성구조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대부터. 근대인들이 이 1600년대부터 이런 심성구조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오는 거야. 그러다가 오늘날은 어떻게 돼? 그래도 여전히 알 수 없잖아요. 북극의 빙하는 계속 녹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성을 하죠. 요즘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너무 알지 못하고 덤빈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환경론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환경론들이 왜 나타나느냐. 데카르트 시대부터 만들어진 이런 입법자로서의 인간, 법칙을 만들어내는 정말 신적인 지위에 올라선 입법자로서의 인간, 이런 태도들을 반성하면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거야. 아주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갈릴레이. 자, 지금 걸리버 여행기 제3부로 아피타국에 가보면 아피타국 사람들은 눈이 두 개 있는데 읽어본 사람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읽어봤어요? 아피타국 얘기 알아요? 아는 사람 손들어봐. 눈이 두 개 있는데 눈이 하나는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하나는 자기 안을 향하게 돼 있어. 데카르트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것도 봐야 되지만 하늘만 봐. 이게 갈릴레이처럼 우주의 진리를 알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도 계속 생각해. 내가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해. 어쨌든 여기서 지금 갈릴레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주의 진리를 밝히려는 태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앙리 4세가 암살당하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30년 전쟁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앙리 4세가 암살당하다.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을 통해서 그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앙리 4세가 암살을 당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의 종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앙리 4세가 암살당했는데 왜 데카르트하고 중요하냐? 데카르트가 다니던 라플레슈 학원이 바로 앙리 4세가 설립한 학교였어요. 라플레슈 학원이. 그래서 앙리 4세의 유언이 뭐였느냐? 왕들이 죽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은 유럽의 왕들은 왕이 죽으면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죽기 전에 이제 유언장을 미리 쓰죠. 내가 죽으면 나의 심장은 어디다가 안치하고 나의 머리는 어디다 안치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왕이 죽으면 왕의 신체를 딱 잘라서 중요한 것들을 딱딱딱 안치할 곳을 미리 말해줍니다. 앙리 4세가 유언을 남겼죠. 코스모폴리스 나오지. 뭐라고 나와? 이상한 거 말해봐. 체크 구체적인 이제 구체로 몇 페이지 뭐 이런 건 안 물어보지만 체크 들어갑니다. 앙리 4세 유언에 따르면 앙리 4세의 심장은 라플레시 학원에 안장하도록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앙리 4세가 라플레시 학원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데 바로 거기에 데카르트가 다녔어요. 그리고 데카르트가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16년에 부아티에 대학에서 이제 법학과 의학을 배운 다음에 16년에 20살 나이에 이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해가지고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으로 여행의 길을 떠난다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의 인생 역정의 시작입니다. 20살 피땡인데 아 자식이 우리가 스무 살짜리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으로 여행을 가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신종플루 조심해라. 떡볶이나 떡볶이 사먹을 돈이나 있냐? 뭐 이렇게. 우린 같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나이 때는 굉장히 그 좀 애들이 조숙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세, 1618년, 바로 이때가 30년 전쟁이 시작됐죠. 네덜란드로 가서 모리스 나소의 군대에 들어가다. 이렇게 돼 있죠. 드디어 데카르트가 군대에 갔습니다. 22살에. 이때부터 이제 데카르트는 세상이라는 큰 책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뭐냐? 바로 군대 경험입니다. 넘겨보면 23살에 30년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후 독일의 구교도, 그러니까 가톨릭 군대인 바이링공의 휴하에 들어가다. 그 다음에 24세는 군대를 떠나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바로 그때 유명한 책 베이컨의 노붐 오르가눔, 신기관, 새로운 기관이 출간되었다. 이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은요, 라틴어인데요, 노붐이란 말이 새롭다는 말이고, 기관이, 오르가눔이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르간, 그러니까 기관.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어떤 그런 기관 있잖아요. 신체 기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육체의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론의 학문 방법론을 제시한 책입니다. 벌써 데카르트 이전에, 데카르트가 방법서서 쓰기 이전에 베이컨이 새로운 학문의 방법론을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했어요. 이게 근대에서도 중요한, 이거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길사에서 그레이트북스 시리즈로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이런 건 그레이트북입니다. 노붐 오르가눔. 한길사에서 나오는 그레이트북 시리즈가 있는데 별로 그레이트하지 않은 것들도 그레이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네? 별로 그레이트하지 않은 책들이 그레이트로 껴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령 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런 건 그레이트하지 않는데, 한나 아렌트 자체가 그레이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레이트하지 않은 사람이 쓴 책을 그레이트북에다 넣어버리면 나도 놀란다. 사실 제가 한나 아렌트급은 되거든요. 영 그랬으니까 농담이겠지. 제가 영어가 좀 안 돼. 스피킹이 안 돼가지고 그러지. 나머지는 다 돼요. 그래, 너무 오르가눔은 그레이트북입니다. 그레이트북이에요. 그레이트북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트북 시리즈에서 몇 가지만 주의하면 돼. 번역이 좀 엉망인 것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요 새로운 기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기관이라는 거 뭐냐면 학문의 방법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사유하는 방법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에 머물면서 메르센 신부 및 그의 동료와 교제하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보다 27살 어린 블레즈르 파스칼이 태어났다. 이게 나오죠. 파스칼, 그럼 유명한 말 있죠. 파스칼이 남긴 말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빨리 말해봐. 어. 에? 뭐라고? 나는 알 수 없어? 인간은 뭐라고요? 빵 먹는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한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성문 종합용어에 이게 예문으로 나와. 입시계양제 1. 왼쪽 편 상단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눈을, 고개를 안 드네, 다들 지금 시킬까봐. 빨리 말씀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 다음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너무도 연약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전 우주가 부정할 필요가 없다. 물방울 하나면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보다도 위대하다. 그는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우주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하는 갈대 그래가지고 계속 연애편지에다가 저는 갈대여요. 이렇게 쓰지 말고, 그 전혀 안 중요해. 갈대인지, 억새인지, 뭐, 민들레인지 이런 건 안 중요해.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데 꽂히는 거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하, 왜 하필 갈대라고 했을까? 막 이렇게. 프랑스엔 갈대가 많았나? 어디 갈대야? 갈대는 안 중요해. 민들레가 됐건 해바라기가 됐든 괜찮아. 어떤 꽃이 됐건 들풀도 괜찮아. 양귀비도 괜찮아. 인간을 생각하는 양귀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이어지는 말을 봐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예술은 짧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틀린 말이잖아. 틀린 말인지 모르고 있구나 지금. 아이고 미치겠어 내가 뭔 사람 뭔 사람. 라이프 이즈 숏, 아트 이즈 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엘리베이터에 많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란 말이죠. 히포크라테스가 뭐 한 사람이에요? 뭐 한 사람이에요? 직장인 얘기해 보세요. 이 이름 길면 몰라요? 도스토옙스키 동생이에요? 히포크라테스는 몰라요? 아니 회사에 직장 엘리베이터에 안 붙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직장 다녀요? 이상하네 이 양반이. 히포크라테스가 누구예요?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잖아. 의사들이 의사고시 합격한 다음에 선사하자. 히포크라테스 선사하잖아요. 의사가 느닷없이 웬 예술이야. 인생은 자꾸 예술은 길다. 이게 의사 말은 아니거든. 이게 에? 생명은 짧고 아트의 뜻이 또 뭐 있어요? 예? 예술 말고 아트 1번 뜻이 예술이 아니라니까. 기술 의학기술은 길다 이런 말이죠. 이것에 이어지는 말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어. 이상한 건 알아? 이어지는 말 알아? 아, 생명을 짧고 기술은 길다. 그러니까 의학기술은 길다. 판단은 데이터는 불확실하고 판단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다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앞서서 이게 아픈 환자가 왔어. 아픈 환자를 앞에 두고 하는 한탄스러운 말이란 이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짧고 의학기술은 영원해야 하건만, 내 의학기술이 영원해야 하건만 나의 판단은 참으로 어렵구나. 이런 얘기라. 뭐 갑자기 무슨 예술로냐. 히포크라테스가 그러니까 갑자기 의학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예술의 아버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또 가끔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상한. 영어권에서 나온 책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아리스토틀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플라톤도 있고 영어책으로 보면은 영어책에서는 플라톤을 PLATO, 플레이토라고 쓰기도 해요. 이게 같은 사람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물어봐. 플라톤하고 플라토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글자가 하나 더 많은 사람이 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갈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았죠? 알겠어요? 뭐가 중요해 그러면?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딴 생각했죠? 아까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은 뭐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고? 네? 인간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내가 그렇게밖에 말 안 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물방울 하나로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보다도 더 위대하다.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는 생각하지 못한다. 즉 파스칼이 그 말은 뭐냐면 생각한다는 것,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 이제 우주가 인간보다 더 위대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근데 이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게 더 위대하다는 것. 물론 파스칼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 나의 생각을 아무리 넓혀보아도 이 무한히 광대하게 펼쳐진 우주 앞에서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떤다. 이런 말도 해요 파스칼은. 불안과 두려움에 떤다. 왜냐?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거야. 불안과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었거든. 하느님을 믿으면 되겠지 했는데. 그래서 파스칼을 실존 철학의 원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존 철학의 원조라. 물론 니체나 케르케고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조각영 선생이 쓴 실존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영사에서 나온 게. 조각영. 실존 철학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그 책을 읽으면 돼요. 조각영 선생 쓴 실존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국한문 혼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보면 조각영 선생은 파스칼을 실존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연약, 자기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신을 잃어버린 존재로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스스로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자신의 실존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스칼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파스칼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시대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32살에 1901년에야 비로소 출간된 방문호책 저작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정착하여 형이상학적 농고 그 다음에 메르센 신부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34살에 데카르트 34살에 케플러가 죽었습니다. 케플러 알죠? 예, 케플러 중요한 이제 천문학의 중요한 발견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해석기하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굴절광학이나 해부학 등에 관한 문제에 몰두하다 이제 자연과학 공부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데카르트 연보를 보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고 뿅가다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이 싸가지 없는 애들이. 국민학, 동대문 국민아카데미 와야 돼. 이런 애들. 자연과학, 이제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텍스트의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텍스트의 종류가 달라진 거야. 그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텍스트의 종류가 달라지면 대학도 바뀌어요. 지금 중앙대학교가 두산중공업 회장이었던 박용성이 가는 사람이 이사장이 됐어요. 두산그룹에서 인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박용성 씨가 어디인가? 위클리 조선인가? 뭐 신동환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 모든 학생에게 교양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듣고 이수하고 졸업해야 될 과목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회계 원리. 미치겠죠? 미치겠죠? 저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해서 창자로 목을 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끔 회계 원리입니다. 네? 회계 원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업에서는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 인재를 원한다. 뭘 전공했든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 것이 현대의 말하자면 대학 졸업자의 기본 교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앙대학교에 성적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두산에서 인수한 이후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교수회에서 교수들 모아놓고 박영석 씨가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이제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은 그 중앙대학교 교수한테 들은 얘기. 얘기를 딱 했답니다. 교수가 아 이거는 대학의 교양에 심각한 문제가 좀 하냐고 그러니까 딱 박영석 씨한테 당신 아들을 보낼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죠. 다들 입을 닫고 아마 회계 원리가 관철되지 않을까 하는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우뚝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우리는 인문학 고전을 읽기 때문에 웃죠.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텍스트냐? 이것이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중요한 중거틀로서 작용하는 텍스트가 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데카르트를 보면 데카르트가 호메로스 읽었다든가 단테를 읽었다든가 단테는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을 여러 번 읽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없어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읽었다는 얘기도 없고 이 사람이 그냥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를 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근대 학문의 슈퍼스타들이 다 나와. 우선 최고의 슈퍼스타 갈릴레이, 케플러, 파스칼, 하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데카르트하고 같이 논쟁을 벌였던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있는데 토마스 홉스에게서도 하비를 빼면 홉스의 철학이 설명이 안 돼요. 토마스 홉스의 철학도 설명이 안 돼. 하비가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텍스트예요. 하비의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 이거 있잖아? 이거? 이 사람들은 읽고 또 읽는 텍스트였던 거라 신곡은 안 읽었어. 데카르트가. 짜증이 나죠? 이게 우리가 지금 근대 세계야. 이게 바로 근대 세계야. 이 사람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문학 고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바깥에 있는 사람 길가 이 동대문역 있는데 가서 물어봐요. 핵의 원리가 중요합니까? 방금소설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이런 개새끼가 별걸 다 물어봐.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아줌마야 이러면서 아주머니들이 가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 양아치가 너 책이나 좀 읽을 줄 알아 그럴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네가 가서 물어보면은 젊은이 정신 차리게 응? 무슨 방법이야 이렇게 회개 어? 이렇게 이봐 회개 초췌해 보이는데 회개해 응?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 사회 공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앨런 블룸 앨런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사람. 미국 사회, 미국 대학생들의 교양이 망가졌다는 것을 개탄하는 책을 90년대 후반에 써가지고 완전히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는 앨런 블룸.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뭐냐 했냐면 셰익스피어의 정치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제목은 셰익스피어's Politics인데 셰익스피어의 정치학인데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갖다 분석하면서 이거를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이런 것만 빼면은 다 궁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죠. 사실 제가 이번에 할 때도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궁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잘 읽어보면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논의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줄리우스 시저, 맥베스, 리어왕 다 궁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 햄릿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텍스트를 읽어서 정치 철학을 그 셰익스피어 당시에 어떤 그런 정치학적 답문들을 분석해낸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앨런 블룸이. 이 사람은 앨런 블룸은 누구냐? 지난번에 마키아벨리 우리가 할 때 마키아벨리의 번역본 영역본으로 제일 잘 된 게 하비 맨스필드의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고 그랬죠. 하비 맨스필드하고 마찬가지로 급이 똑같은 사람이야. 친구 둘이. 친구도 잘났어. 애 새끼들 짜증나 죽겠어요. 앨런 블룸은 플라톤의 국가 있죠. 플라톤의 국가 영역본으로 최고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 영어판을 좀 읽고 싶습니다. 그럼 앨런 블룸 걸 읽어라. 이렇게.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 죽었죠. 하비 맨스필드 먼저 죽었죠. 36년생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셰익스피어 정치학 요 앞에 서문에서 뭐라고 썼느냐.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공통적으로 읽고 있는 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공동체의 교양의 급수를 알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셰익스피어 정치철학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읽는 텍스트가 뭡니까?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100만부 돌파 예정이에요. 김훈, 칼의 노래. 그죠? 찌질한 우익 이데올로기의 김훈 같은 텍스트가 엄청나게 읽히고 있고 남한산성도 함께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질질거리고 우는 소리 가득 찬 엄마를 부탁해. 그 다음에 저도 드디어 어저께 저녁에 읽었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그걸 읽으니까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만 계속 지금 만두 먹는 자 다 만두 먹는 이런 이상한 생각만 나는 거야. 계속 배우나 반대하지 않는 자 지방유지 뭐 다 이런 생각 이상한 생각만 계속 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런 초대형 소설 베스트셀러로 기억하는 건 뭐냐면 양 기자의 뭐더라? 예? 네? 아니 양 기자 나는 소망한다 그것도 양 기자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양 기자라는 소설가 있어요. 원미동 사람들 그것은 근데 제가 전철에서 3명 이상이 똑같은 책을 읽고 있는 걸 발견한 게 양 기자 소설이 처음이었어. 양 기자가 이제 산림 출판사 있죠. 산림이라는 출판사 있어요. 산림 출판사 사장 부인인데 그래서 산림 출판사가 그 양 기자 소설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국내 유수의 출판사가 됐거든요. 마지막 강의 그것도 저작권을 6억 원인가 주고 사왔다죠. 6억 원 나한테 주지. 그럼 마지막 강의 해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읽는 텍스트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 그죠? 그 다음에 파이널 최종 준비 이거 이후로는 없어. 없어. 지금 우리 어디 가서 지난번에 요즘 어떻게 사느냐고 친구가 물어보길래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광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내가 뭐라고 답하라고 그랬어? 신곡으로 답하라고 그러면 그 친구가 신곡이라니 홍대 앞에 있는 클럽 이름이냐 이렇게 말할 거야. 지금 아무도 신곡 얘기해봐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회계 원리가 맞는 얘기야. 아주 정확하게 우리 시대를 읽었어. 그 박영성 이사장이 정확하게 우리 시대를 읽었어요. 근데 지금 데카르트 당시의 지식인들은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를 읽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표준 텍스트였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을 40세가 되던 해 방법서설을 불어로 집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데카르트가 누구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없고 자기 책 얘기만 쭉 나오죠. 성찰도 나오고 보에티우스에 보내는 공개서한 그 다음에 자신의 철학을 집대성한 철학의 원리가 암스테르담에서 출간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철학의 원리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에 철학과 다니는 사람이 데카르트 철학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럼 철학의 원리를 깨서 읽어야 돼. 방법서서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양으로 읽기 때문에 방법서설까지만 재밌는 건 뭐냐 철학의 원리라는 책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단테 신곡 읽을 때 도표 안 나왔죠? 철학의 원리를 딱 보면은 당구공이 움직이는 거리, 운동 이런 거 있잖아. 철학책에 도식이 나와요. 자연과학처럼 책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철학 원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 왕녀와 이제 엘리자베스 왕녀와 뭐 서신 교환이 시작되다 그랬는데 이 도중에 보면은 사진이 이 그림이 초상화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왕녀의 초상화가 있는데 약간 엘리자베스 왕녀가 말이죠. 여기 몇 페이지 있느냐. 이 왕녀도 약간 봐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까칠한 여자인데. 예? 177페이지에. 177페이지에 펴보세요. 느낌이 오지요? 이게 눈이 약간 이래 돼가지고 약간 김한선 필 나는데요. 177페이지. 엘리자베스 왕녀.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엘리자베스 왕녀와 많은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약간은 이게 저기 꽃뱀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빨아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데카르트가 좀 약해. 데카르트 앞에 보면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 얘가 약간 꽃미남 분위기가 좀 있어요. 데카르트가. 그러다가 이제 데카르트는 1649년 53세가 되던 해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의 초청으로 스톡홀름으로 떠났는데 스톡홀름에서 데카르트가 너무 춥잖아. 폐렴에 걸려 죽었어. 데카르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거기서 책을 읽었다고 해요. 침대에서. 그래서 그 유명하죠. 데카르트의 침대라고. 침대에서 이 사람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렇게 사색을 하고 거기서 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이불 일어나지 않고 해보려다 했는데 잠만 와, 잠만 와. 아무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도 해보려고 했어요. 데카르트를 흉내내서. 나도 데카르트처럼 말이에요. 좀 이렇게 불어 공부는 침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침대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이게 요 위에서 불어 공부를 해보려고 확 했는데 안 돼.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니 데카르트만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데카르트는 스톡홀름에서 폐렴으로 죽습니다. 여기 데카르트 일생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라플레시 학원에 입학했다는 것. 그 다음에 갈릴레이가 이들 시대 지식인들의 모두의 영웅이었다는 점. 앙리 4세의 암살 이제 드디어 30년 전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30년 전쟁을 데카르트가 몸소 겪었다는 점. 그리고 베이컨의 노붐 오르가눔 이게 출간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윌리엄 하위의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 이런 책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데카르트 시대는 더 이상 읽히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아두셔야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 이게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요거 이제 다음 주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근대 철학 전반에 관한 얘기를 살짝 한 15분 정도 할 때 쓸 거거든요. 요 얘기가 요 근대 철학 요게 요 인문학 스터디라는 책 안에 들어있어요. 인문학 스터디라는 책 안에 들어있어요. 요 책은 원래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번역하고 말하자면 편집한 책인데 그 중에서 근대 철학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편역인데요. 근데 이 원서 영어 원서에는 근대 철학 입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영어 원서에는. 지금 이 근대 철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인데 영어 원서에는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근대 철학 전공이라 사실 제가 써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사해서 나눠드린 게 제가 쓴 거예요. 이 마크 헨리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 읽어오세요. 좀 내용이 복잡하고 다단하니까 다음 주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그걸 처음 시작하면서 읽겠습니다. 숙제가 뭐예요? 숙제 말해보세요. 히포크라테스 모르는 분 숙제 말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읽는 게 좋다는 네. 뭐라고요?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숙제. 최민 씨 말해봐. 네. 나는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3주째 숙제가 뭐예요? 걸리버 연기 3부. 라퓨타.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 라퓨타 국에 대한 이야기 읽고 정리하고 자기 생각 쓰고 데카르트 방금소설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만나는 지점이 있는지까지 알아보면 더 좋겠다는 얘기 했겠죠? 숙제 뭔지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준영 숙제 뭔지 알아?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